싶은 걸까? 또 네가 보고 싶은 걸까? 이 거리 위에 표정 없이 지나치는 저 사람들 속에 다른 옷에 다른 걸음 다 같은 곳을 향해 걸어 왜 그 모두가 다른 이대려 하는지 돌아갈 수 없어 나 찾을 수도 없어 아무 생각 없이 널 사랑하고 싶어